좀 부리지 마. 너 때문에 난 매일매일 불안해. 오늘도 빌어빌어 딴 사람이 널 채가지 않게. 넌 항상 왜 이렇게 오빠라는 사람이 많어. 지나다 말만 하고 왜 다른 설명이 없어. 속아도 두 번은 안 속아. 나도 어디서 꿀리지 않아. 남보다 이 남자 저 남자 조금씩 간보다 또 질리면 킥하고 차버린 뒤 돌아와. 여긴 왜 또 간대. 당연히 안 돼. 남자는 나 빼고 다 한 패. 네가 바로 여기 있잖아. 탐내지만 남의 떡 정신 차리라 하다 내가 정신 나가겠어. 장난치지 마. 난 장난 아니야. 짜증내지 마. 짜증나니까 이 좀 부리지 마. 너 때문에 난 매일매일 불안해. 오늘도 빌어빌어 딴 사람이 널 채가지 않게. 나는 네 전화가 오셨네. 재밌게 놀았냐. 훅 가고 싶어도 참을 수밖에. 너 훅 떠날까봐 눈웃음 치고 혼자 북치고 잊을만 하면 내게 다시 돌아와. 힘이 온 동네 밤에 소문났어. 어젯밤 너 어디 있었어. 차라리 거짓말해줘. 장난치지 마. 난 장난 아니야. 짜증내지 마. 더 짜증나니까 너 때문에 난 매일매일 불안해. 오늘도 빌어빌어 딴 사람이 널 채가지 않게. 귀 좀 부리지 마. 솔직히 너네도 애도 너무 왜. 오늘도 빌어빌어 딴 놈에게 널 베끼지 않게. 웃기만 하지 좀 말고 내 생각 좀 해봐. 너 떠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. 난 울기만 하지 좀 말고 내 생각 좀 해봐. 속아주는 것도 이젠 마지막이야.